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.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,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, 저 무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.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오르는지. 저 말없는 솔개보다 높이, 저 볕사이 참새보다 높이, 저 꿈꾸는 비둘기보다 더 높이. 도요새 사막을 지나서, 저 길 없는 광야를 날아서.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나르는지. 저 검푸른 바다를 건너서, 저 춤추는 숲을 지나서, 저 성난 비구름을 뚫고서. 도요새